동그라미 하나를 하늘에 그려본다. 마치 웃는 구름이 나를 달래듯 위로해도 아직 울지 못해서 나는 웃지 못하네. 얼음 같은 내 마음 언제나 꽃이 필까. 점점 계절은 지고 늙은 시간만 늘어가고 아직 울지 못한 건 그대 때문이겠지. 아무 말조차 전하지 못해 작은 꽃잎은 피었는데 소름 같은 기억엔 아직 그대가 살고 있어. 그래 잊혀지겠지 내 소식. 먼저 그대가 울고 난 뒤에 나도 떠나.